내가 사라지든 사랑은 잠시라고 엄마는 나에게 언제나 말하셨지 인생도 잠시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조심해보라고 아빠도 말하셨지 그러나 엄마 기억 속에서 사라졌네 형님도 말하셨지 친구를 조심해라 없으니까 생일 선물 같은 것은 나는 몰라 그러나 내가 어른 되고 장가를 가면 내 아이는 나에게 선물을 모르겠다.